고려말 활용부 호적 관련 문서. 고려 공양왕 2년 국보 131호. 이 호적은 고려 공양왕 2년 조선 개국 직전에 호주 이성계 명으로 그의 고향에서 작성된 것이다. 원본의 길이는 56cm이고 6장을 이어서 전체의 길이가 386cm에 이르는 긴 문서이며 두루마리형으로 꾸며져 있다. 이성계의 이름과 관직, 식봉이 명기돼 있고 이성계의 노비 및 이성계와 관계가 확실하지 않은 40호의 호적이 포함돼 있다. 이성계의 고향인 영흥에 지은 사당 준원전에 대대로 보관됐다가 일제강점기에 서울로 옮겨졌다. 고려시대에는 3년마다 한 번씩 호적 두 본을 작성해 하나는 관청에 두고 하나는 본인이 보관하게 했다. 그러므로 이 호적은 이성계 자신이 보관하던 것으로 추정된다. 고려말 양반의 호적 체계와 작성 과정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.